남조선 각계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끝없이 경모하고 있습니다. 퇴직 교수 김용국은 대학생들의 토론회에서 이 세상 어디에나 봄은 오지만 우리 민중이 맞는 2월의 봄처럼 환희의 봄, 행복의 봄은 없다가면서 그것은 바로 이 봄에 천출명장 김정일 용수님께서 민족의 송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이라고 격정을 토로했습니다. 해바라기 회회원 박현석을 비롯한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은 김정일 용수님께서는 수령용생협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유리없는 독특한 선군정치, 선군용도로 사상과 신념의 강군을 중력으로 하는 필승불패의 방위력을 마련하시었으며 혁명적 군인정신에 기반한 최상 최고의 공고한 일심단결을 이룩하셨다고 격전했습니다. 인터넷 신문 소프라이즈를 비롯한 인터넷 언론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고 그의 혁명 생애를 담은 편집물들과 글들을 실었습니다.